예, 오늘 본문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어제 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이 이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서 바울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반박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내용, 또 거기에 대한 이 벨리스 총독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대인들 또 더둘로는 벨리스 총독에게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소유한 죄. 그리고 둘째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소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그 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기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온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1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날 야고보 사도를 만났고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너가 결례의식을 같이 행하라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례의식이 끝나갈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바울을 붙들어서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고요. 또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들을 알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의 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천부장이 듣고 급히 가이사라에 있었던 이 벨리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12일 동안 12일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소동을 일으킬 만한 것이나 아니면 누구와 이야기를 한 것이나 이것들을 본 자가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지금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누구와 변론하거나 혼란을 줬거나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인정할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도를 따른 것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를 따라서 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겼고 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동일하게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또 유대인들이 그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고 그 소망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점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17절에서 18절에 자기가 성전에 왜 올라가게 되었는지, 17절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지금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갔던 이유,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고 또 그 안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동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만일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만한 사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진짜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 목격자들, 당시에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정말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와서 총독 앞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총독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목격한 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이 재판장에도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지금 자기를 고발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증인으로 서고 있지 않고 단지 그 변호사였던 달변가였던 더둘로를 통해서만 고발하는 것을 보아서도 이 대제사장의 고발이, 오늘 이 고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바울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변론,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또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바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완벽한 또 논리적인 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변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오랫동안 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10여 년 넘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어떤 경륜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바울이 이 완벽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그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죠. 더둘로처럼 벨릭스 총독에게 그 재판장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 뭐 총독 때문에 천하가 태평하게 됐다거니,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거니, 이런 진리와 다르면서도 그 재판장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사실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 팩트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공회로 넘기겠고 또 너희를 채찍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변론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을 변론하게 하고 또 바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그 변론이 완전했고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 모든 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기에서 나왔던 유대인들 또 고발자들이 이 바울의 변론에 바울의 반론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것으로도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겠어요?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나면 여러분 이 재판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23절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여러분 판결하는 것들을 미뤄버립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재판을 이렇게 판결을 연기하는 것으로 미루는 것으로 여러분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얼핏 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이 머무는 궁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25장까지 보면 여러분 그 세월이 이제 2년의 세월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천부장이 내려오면 처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천부장은 이미 바울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지켜봤는데 이 예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잘못이 없지만 지금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천부장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천부장도 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오늘 이 총독 벨릭스도 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갇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내일 또 보시고 또 주일의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벨릭스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바울에게 어떤 돈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취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권력자들과 이미 유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 제대로 이야기를 했고 또 변론도 다 했고 또 변론에 무리가 없고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판결이 미뤄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갇혀있는 상황이 바울에게 계속됩니다.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바울에게 있었던 것들을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울을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었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배소에 그 말씀이 흥황하던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그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로마로 갈 그 비전들, 로마로 갈 그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흥황하던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사람들이 더해지던 때입니다. 성공하고 있었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은 에베소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로마까지 가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울은 이제 구금되어서 이제 총독에 끌려간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5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로마로 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은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나의 삶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끌림 받을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부활로 이끌림 될 것을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이 이끌려서 변론했는데 또 그 변론이 완벽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해소되어지고 또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로 또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사명, 여러분 그리고 또한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